남조선의 종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료 역사를 덮어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책동을 규탄해서 6월 2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의 애틀란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시에 일본군 성노예 상을 세우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시장과 시의회를 대상으로 뇌물 공작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